지금 어디 보는 건지 지나가는 채 쳐다봤지. No no no. 쇼윈 돌보는 척하면서 눈은 왜 그리 돌아가니? No no no. 그래 나보다 키 크고 어깨도 넓은 건 나도 보이는데 너가 그래 버리면 더 비참해지잖아. 왜 그리 자신 없어? 어딜 보기만 어딜 봐? 어느 누구와도 너를 비교한 적 없어. 소심하게 굴지 마. 어제 카페 그 알바생 앞에서 왜 그리 웃는데? 내가 이상한 건지 너가 이상한 건지 몰라. 궁금해 머릿속이. You 도대체 문제가 뭐야? 말 좀 해봐. Hey you 질투하는 거야? 자격지심인 거야? 몇 번이나 말했잖아. 나에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. 귀여워 너답지 않은 너나.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 Yo, 하나만 물어볼게. 차 있던 그 오빠 얘긴 왜 자꾸 해? 뚜벅이가 뭐 어때서 어디든 가줄게. 너 친구들 남자친구 놈들 딱 들어보니까 아직 덩어리들. 아 포즈 남잔 늑대 순하지 순한 너에게 위험해. Yo, 숨어있어 내 울타리 안에 우리 사진으로 메신저 프사해. 왜 그리 자신 없어? 아무것도 필요 없어. 내게 누구보다 큰 너 나도 알고 있어. 남자는 다 똑같아.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. 밀고 당길 땐 벌써 지났는데. 내가 이상한 건지 너가 이상한 건지 몰라. 궁금해 머릿속이. You 도대체 문제가 뭐야? 말 좀 해봐. Hey you 질투하는 거야? 자격지심인 거야? 몇 번이나 말했잖아. 나에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. 귀여워 너 닿지 않은 말인데 오해할까 걱정인데 이거 절대 자격지심 아.